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동자가 쳐져 있니. 짧았던 여행도 이제는 끝나고 따로따로 가야 한다네. 사랑의 말들을 다 잊어버린 채 침묵 속에 시간만 가네. 언제 다시 만날까 안타까운 이별이 다가오는 비오는 날에 카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동자가 쳐져 있네. 짧았던